머리 맡에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이려고 그대 잠든 모습처럼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나는 어둠이려고 멀리서 멀리서 밝아 우르라 집이 나의 노래 천국의 노래 삼켜버려요 날개지 차면서 밝아 우르라 집이 나의 노래 천국의 노래 흩어놓아요 산들산들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이려고 You can't.